이쁘게 걸고 흘러가는 저 배는 어디로 가리냐. 해풍아 비바람아 울지를 마라. 파도 소리 구슬프면 이 마음도 구슬퍼. 아, 어디로 가는 데냐, 어디로 가는 데냐. 한포도대야 한포도대야.